광명성 절경축 제1조선인 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태양의 품으로 아 가고파가 17일 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학연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관계부문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제1번 조선인 축하단,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공연을 함께 보았습니다.